우리나라의 함경남도에서 바닷가 양식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만도 양식장을 10여 정보나 더 조성한 것을 비롯해서 도쪽으로 짧은 기간에 다시마 양식장 면적을 훨씬 늘렸습니다. 신포재배업사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날씨 조건에 맞게 앞선 작업 방법들을 논리 받아들이면서 모내기와 포기 섞음을 비롯한 다시마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다시마를 자리고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